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뜻이 하늘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나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갖고 계시는 어떤 목적과 계획을 의미한다 말씀드렸고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그 박스 안에 첫 번째 페이지에 오른쪽 위에 박스 안에 거기 지난주 했던 것을 좀 정리를 해놨어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길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는 표현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고 정확한 표현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우리는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담겨있는 말씀을 보아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가장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나? 첫 번째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 근데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서 다섯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존 메가더 목사라는 분은 그 다섯 가지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모든 걸 점검하고 난 다음에는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 왜? 크게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다섯 가지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세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아, 이럴 때는 마음속에 좌절감과 함께 첫 번째가 구원이라고 했어요. 구원.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서 이것이 그러니까 과연 이 일이 정말 하나님 뜻이냐, 근데 이것이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게 지금 도움이 될 것이냐, 그들을 구원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내 옆에 형제 자매들의 구원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원,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다. 지난주 교재를 여러분들 안 가지고 계시죠? 요한복음 그 6장 39절 40절 말씀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나, 그의 구원을 위해서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방해가 되는 것인지를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팔불출이 됐었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두 번째는 뭐예요? 거룩함.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의 경건한 생활에 내가 지금 이 일을 함으로써 이게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방해가 될 것인가, 그걸 보고 결정하라 그랬어요. 이 경건한, 이 거룩함,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에베소 5장 17절 18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리고 뒤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이 근심케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을 한다?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세 번째 우리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하다가 이제 못한 것이 뭐냐 하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죠. 이거는 기도와 기쁨과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뭐가? 기뻐하는 삶,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걸 방해하고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가는 일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천국 백성, 영원한 천국에 쓸 수 있는 약속을 보장받은 천국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때때로 시련이 있다 해도 혹은 고난이 있다 해도 역경 가운데 있다 해도 우리는 쉽게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힘들어도 내 마음속 깊은 것을 주시는 그 주님께 주신 그 기쁨, 감사의 마음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기도하는 건 마찬가지죠. 어떤 일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확률이 높다. 요새 젊은이들, 청년들 보면 밤늦게까지 인터넷 하면서 채팅하느라고 잠을 안 자요. 저희 집에 전도사님 한 분이 계세요. 신대원 2학년 이제 3학년 올라가요. 이제 졸업반 벌써 올라가는데 아이 전도사님이 가끔 가다 보면 아직도 새벽 2시까지 게임을 하고 계세요. 그게 혼자 게임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에서 상대방하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붙으면 자존심이 생겨가지고 뭐 새벽 2시, 3시까지 막 하는 거예요. 학부 다닐 때부터 저하고 전쟁을 했었어요. 근데 아, 이게 전도사님이 됐는데도 아직도 가끔 가다가 보면 그러면 이제 아이 전도사님이 새벽 기도에도 못 나가고 새벽 2, 3시까지 인터넷하고 앉았으면 못 나가잖아요.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렇죠?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인터넷 게임뿐만이 아니고 하여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만약에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내가 기도하는데 방해가 받겠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닐 확률이 높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게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아 괜찮다 그러고 하면 그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감사 당연한 거죠. 어떤 일이 우리를 하여금 감사를 잃어버리게 한다면 그건 역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뻐함,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닐 확률이 높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그랬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올바른 일이지만 고통이 뒤따를 때에 어떻게 할 거냐.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것이 올바른 일이라면 고통이 따라도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우리 옆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그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죠. 때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을 돕다가 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건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 옳은 일인데 지금 저 사람이 억울하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럼 같이 돕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내가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내가 일을 했다가 내가 좀 손해볼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이게 옳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가는 내가 도왔다가는 손해볼 것 같아서 고개를 돌리면 그거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이 다섯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성경이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는 이 다섯 가지, 구원, 거룩하게 사는 것, 성령 충만,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 고통이 따르더라도 올바르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나 할 때에 첫 번째가, 큰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 다섯 가지 경우를 항상 점검을 하고, 그래서 전 메가더 목사의 말씀처럼 이 다섯 가지 성경 구절을 알고 그 뜻대로 내가 복종하고 있는가를 살핀 뒤에 그 다음에는 당신 마음대로 해도 좋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 큰 두 번째죠. 그러니까 두 번째, 여러분 이제 교재 보시면, 오늘 나눠드린 교재 보시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나. 지난주에 한 것처럼 첫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것과 관련해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주는 하나님 말씀. 우린 다섯 가지를 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크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시도하거나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일을 그르치거나 혹은 실패하게 될 때가 많아요. 성경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함이 없이, 기도함이 없이 어떤 일을 결정하다가 낭패를 본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여호수아 9장 1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후에 기브온 거민들과의 관계에서 한 가지 중요한, 아주 중대한 실수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기브온 거민들과 화친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이었어요. 절대로 가나안 족속들과 화친을 맺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속았죠. 속아서 화친을 맺었는데, 그때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다가 그런 잘못을,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지적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러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러니까 치명적인 실수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입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자신들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거는 정반대의 예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전에, 무엇보다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그 교재에 나와 있죠. 여러분 그 교안에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철야 기도하셨어요. 밝음에 그 제자들 부르사 그들 중에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서 제자로 삼을 것인가, 중요한 문제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철야 기도한 다음에 제자들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철야하면서까지 기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결정한다는 것은 자살 행위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철야하면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기도를 본받았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선교라는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누구를 선교사로 보낼 것인가를 위해서 온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죠.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금식할 때에 그 교제 가로 안에 들어가는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큰 방법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초대교회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듯이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어떻게 알려주시나 하나님은 때로 꿈이나 환상이나 여러 가지 소리 천사 등의 초자연적인 계시와 인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꿈과 환상과 소리와 천사 등의 초자연적인 계시로 하나님을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를 이런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 인도하신 사건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그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는 항상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죠.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실수할 수 있고 혹은 사탄의 계략에 속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기도 하시고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이거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부정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바를 인정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어떤 교단들은 소위 아주 보수를 부르짖는 교단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인간의 유전과 전통을 더 강조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 보면. 그래서 이런 굉장히 아주 보수라고 부르짖는 이런 교단들 가끔 가다 보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와 역사에 대해서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심지어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런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사가 이제 오늘날 더 이상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런 신학교 교수들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 불신앙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더 이상 그런 이적과 기사가 없다니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이지 신자들이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신들의 바리새적인 견과 전통을 더 믿는 사람들이죠. 오늘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지나게 신비주의적인 태도로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죠. 우린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거나 혹은 말씀을 무시한 채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에만 집착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극단을 피해야 돼요. 오직 성경이 가르치고 계시하는 바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계시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의 사건을 우리가 들 수 있죠.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을 광야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나 광야로 가라고 한 이 사건은 분명히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리고 빌립은 그 길로 광야로 내려가서 이디오피아 내시인 장관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빌립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건을 통해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을 아프리카의 전도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고 광야로 인도하신 사건은 분명히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사건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방인 고넬료가 등장하고 베드로가 낮에 환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 네 발 달린 짐승,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고 음성이 들려오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환상과 함께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근데 제가 속되고 깨끗지 않은 것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세 번 똑같은 사건이 반복됩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거부하니까 세 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구약 성경에 네 발 달린 짐승은 부정한 것으로 율법에 의하면 먹지 말아야 할 것이었죠. 그러므로 정통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 굽이 있는 네 발 달린 짐승을 먹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 당시에 베드로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 했는데 네가 건방지게 속되다 하지 마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 특별한 계시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있는 걸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뿌리 깊게 가지고 있던 그 편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편견을 깨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더러운 것들이고 상것들이고 할례도 받지 못한 것들, 한마디로 상종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에게 그 편견을 깨뜨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계시의 사건을 통해서 그걸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어떤 때는 환상을 통해서, 어떤 때는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어떤 때는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어떤 경우에 성령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초자연적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지금 역사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인도하실 때는 매우 특별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경우였다라는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언제나 이런 초자연적인 계시만을 추구하면, 그래서 자칫하면 잘못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초자연적인 계시를 하신 사건을 가만히 보면 아프리카에서 4시가, 근데 그 굉장히 높은 장례 역할을 하던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천사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달랑 들어다가 갑자기 광야에다가 집어 던졌어요. 그건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죠. 근데 그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아프리카에 4시가 와가지고 그 고관이 왔단 말이에요. 그게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또 베드로의 사건도 보면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편견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환상으로 그리고 소리를 들려주시고 그런 방법들을 동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를 항상 하나님께서 이른다라고 만약에 착각한다면 이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잘못 흐를 수 있다. 제가 아주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 소개할게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있었어요. 이 권사님이 유방암이었어요. 유방암이었는데 이분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다.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굳건히 믿고 있는 거야.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치유해 주시겠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널 치유할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슴에 있는 혹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그 혹이 너무 커져가지고 잠 잘 때 숨쉬기도 불편할 정도가 됐어요. 주변에서 남편도 그렇고 전부 다 병원에 한번 가서 검진을 하자, 병원에 가서 어떤 방법을 모색해보자 아무리 권면을 해도 권사님이 절대로 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한테 분명히 말씀하셨다, 치유하신다 그랬다.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뭐 이제 비상수단을 써야죠. 그래서 제가 같이 중보기도 하는 분들한테 기도부터 그랬어요. 같이 중보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아주 은사들이 다양하니까 뭐 환상을 보시는 분도 있고 또 음성 듣는 분도 있고 또 주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 딱 보면 그 말씀 딱 받아가지고 보면 그분한테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 그래서 그런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혼자 계시 받았다고 떠들면 큰일 납니다. 검증이 돼야 돼 서로. 그래서 같이 이제 그 권사님을 놓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한 분이 어떤 모습을 봤냐 하면 병원인데 수술실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 권사님을 다 이렇게 품에 안아주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러면서 이제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인데 결론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 이거는 이런 뜻이다. 결론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수술을 통해서 왜? 여러분 의술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잖아요. 그 지식이고 그렇죠. 그것도 은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 권사님을 수술을 통해서 지금 치유하시려고 그런다. 그런 거예요. 결론이 그렇게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권면하기 시작했죠. 권사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같이 다 기도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권사님을 치유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병원에 갑시다. 안 간대. 그래가지고 제가 그 남편 되시는 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만약 안 가면 나라도 가가지고 손발 묶어라도 내가 병원 데려올 거다 그랬어요. 그 병원을 갔어요. 저기 삼성 강남 삼성 거길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 하게 참 이게 놀라운 거는 뭐냐면 그래서 그 응급실을 갔는데 그날따라 그 분야의 가장 전문가이신 그 과장님이 거기 내려와 있었다가 그 권사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진료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의사는 수술 날짜 잡을 6개월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뭐 줄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그분이 보더니 이거 급하다고 이거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수술 날짜를 그분이 먼저 잡아버렸어요. 근데 간호사들이 나중에 아는 얘기예요. 근데 간호사들끼리 수군거렸대. 저 시간에 저 과장이 응급실에 안 내려오거든. 응급실에는 주로 뭐 레지던트나 이런 사람들이 있지 과장이 안 내려오는데 저 과장이 왜 내려왔을까. 이제 간호사들은 다 생각하기를 아, 저 환자하고 인척관계인가 보다. 그래서 내려와서 검진하고 곧바로 수술 날짜 잡는 거 보니까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의사가 교인이에요. 교인인데 자꾸 그 시간에 응급실을 내려가봐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소리 들었는지 모르지만 응급실 가봐야겠다. 그래서 응급실을 들렀다는 거예요. 들러서 권사를 만난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그 다음에 그 의사가 나중에 수술 다 마치고 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내가 수술을 그만해 너무나 이런 수술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 그랬더니 얇은 막이 가슴 안에 이렇게 암세포들이 가슴에 퍼졌는데 얇은 막이 쫙 이렇게 쳐져 있더래요. 그래서 암세포가 더 이상 몸 안으로는 침투를 못한 거예요. 겉으로만 혹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혹을 떼냈는데요. 혹 전체의 무게가 10kg였어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엄청나게. 그런데 그렇게 되도록까지도 얇은 막이 딱 쳐져 있어가지고 암세포가 침투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아, 그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모습이 이거였구나. 주님께서 병실 안에서 그 권사님 꼭 품에 안아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거였구나. 나중에 우리가 지나고 나서 이게 모든 것이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다 깨닫게 됐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당시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하세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은 분명히 초자연적인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술이라는 걸 통해서 그 권사님을 치유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뭐라고요? 내게 음성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였냐면 결국은 그 음성은 사탄이 주는 거짓 음성이었어요. 그걸 나중에 우리가 또 기도하는 건데 그걸 발견했는데 사탄이 주는 그래서 그 권사님으로 하여금 교회가 같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결국은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권사님이 죽었다. 그러면 교회도 큰 시험고 교인들로 어려워지고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어렵게 하려고 사탄이 그 권사님에게 거짓을 속삭였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하세요. 치유도 하세요. 그런데 항상 그런 방법으로만 우리가 막 나가려고 그러면 말씀 벗어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금성 들려주셨다. 잘못될 확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눈앞에 드러나는 어떤 현상만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신앙은, 신비주의적인 신앙은 위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 보지도 않으면서 읽지도 않으면서 나 기도한 중에 계시 받았다. 그거 교주되기 쉽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환상과 이적과 계시가 있다는 것조차도 거부하는,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잘못된 신앙이지만, 말씀을 떠나서 지나치게 신비주의적인 체험주의의 신앙 강조하는 사람들도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주한장로교회, 특별히 통합 즉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하세요. 이 통합신학이 통전적이에요. 말씀 중심으로 통전적이라고요. 바리새처럼 말씀이 있는데도 이적과 기사를 안 믿는 사람들이고, 말씀 무시한 채 지나치게 신비적으로 체험 위주에 나가는 그런 위험성도 아니고,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초자연적인 계시와 인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기도 하신다는 거. 그러므로 은사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큰 네 번째, 우리가 네 번째로 살펴야 될 건 뭐냐, 우리 주변의 환경을 잘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주변의 환경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에 있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나를 둘러싼 환경이 이런 결정을 내려도 좋을 만한 환경으로 되어져 가고 있나를 잘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잘 살펴야 되죠.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바울을 보는데, 근데 길이 자꾸 막혀요. 아시아로 가는 모든 문이 막힙니다. 바울은 안타까워했죠.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의 문을 닫아버리고는 그를 정반대의 방향인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어요. 결국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발견하는 데서 고려해야 될 네 번째 요소는 우리 삶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환경도 잘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에는 환경의 문을 다 닫아버리시고 당신의 뜻이면 환경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환경을 살피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이웃의 충고예요. 이웃의 충고란 말은 특별히 믿음의 형제자매들 혹은 영적인 리더들의 충고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총 망라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서로 피차, 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희는 서로 피차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내가 잘 몰라도 내 주변의 어떤 분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성숙하고 경건한 신앙 있는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충고와 권고를 내려주시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에 특별히 내 주변에 신앙의 영적 리더들에게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그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잠언 19장 20절,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영적 리더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문제들을 그들과 함께 의논하고 중보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중보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 가장 핵심적인 중심 위치에 지금 중보 기도실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 구역장들께서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 시간 정도 꼭 오셔서 같이 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결정했을 때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 골로새 3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인들이 평강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 주시는 평안이 깃들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시편 23편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무엇을 연상케 합니까? 이 말씀이 잔잔하고 평화스러운 모습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길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일을 결정했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 주시는 평안이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뭔가 불안해요. 찝찝해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건 내 욕심을 따라 결정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자꾸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럼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 이게 혹시 내가 내 욕심을 따라 이 일을 결정한 것은 아닌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다섯 가지, 큰 다섯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추구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정말 이루어드리면서 살려면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명히 이 다섯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깨달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값을 치러야 되죠. 그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면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거의 모든 경우에 아직도 나 자신의 이기심과 체면과 욕망과 내 뜻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씩이나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목전에 두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과 육신의 뜻이 갈등이 돼서 땀이 피가 되도록 세 번씩이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처절한 고민을 하셨다고 말. 마태복음 26장 39절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얼굴을 땅에 대시고 얼굴을 땅에 댈 정도로 간절하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가 이 십자가 꼭 져야 됩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까? 제가 꼭 죽어야 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겪으시고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인간적인 뜻은 육신을 입은 인성, 예수님의 인성, 가능하면 그 길을 피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러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이 고뇌하는 모습은 평생토록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한 적이 없는 그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좀 더 솔직히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은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기도 하죠.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연약한 우리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때로 너무나 힘든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평안함과 즐거움과 자기 만족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다는 얘기는 거꾸로 생각해보면 바울이 날마다 고민하고 갈등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날마다 나를 쳐서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바로 따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게 그만큼 바울도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순간순간마다 갈등이 있어요. 날마다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는 죽기를 노력했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구역장, 지역장 권사님 여러분, 이제 두 주에 걸쳐서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꼭 알아야 될 것까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에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내가 억울한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결국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함과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던 하나님의 사람 존 뉴튼이 언젠가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단 한 번의 선택의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은 그 단 하나의 기회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단 한 번의 선택의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것을 선택해 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내가 나를 아는 것 이상으로 내 미래를 아시고 내 미래를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단 한 분, 오직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나는 그 단 번의 선택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일터에, 우리 교회 안에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계속 기도하고 고백하고 더 나아가 그 고백대로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를까요?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아버지 제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읽으에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구원과 거룩과 성령 충만과 기쁨과 기도와 감사 선을 행함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은 당장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한 것 같고 힘든 것 같아도 결국엔 나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결국 합력해서 서두르게 될 것임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오히려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이루는 삶을 살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그 음성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더나 아버지 하나님 때는 우리에게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의 주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 마음속에 주시는 평안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하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힘들다 할지라도 아버지 내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나에게 고통이 있는 것 같아도 아버지 하나님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오히려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영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저들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의 뜻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여정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가 할지라도 그 뜻 깨달았으면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합력하여서 이루시는 역사를 마침내 경험하고 마침내 바라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여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